제16과 관광 Lección 16, Turismo 2 한국의 관광 명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의 관광 명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Por favor, explíqueme acerca de los lugares de interés de Corea. 제주도, 설악산, 경주, 용인 민속촌, 한려수도 등이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제주도, 설악산, 경주, 용인 민속촌, 한려수도 등이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La isla Jeju, el monte Sorak, la ciudad de Gyeongju, la villa folclórica Yongin, Hallyeo, Sudo, etc. son lugares representativos de interés. 제주도는 어떻게 갑니까? 제주도는 어떻게 갑니까? ¿Cómo puedo ir a la isla Jeju? 비행기나 배로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나 배로 갈 수 있습니다. Puede ir allá en avión o por barco. 서울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30분 걸립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30분 걸립니다. Se tarda una hora y media en avión desde Seúl. 경주는 어떤 곳입니까? 경주는 어떤 곳입니까? Por favor, explíqueme sobre la ciudad de Gyeongju.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옛 도시로서 볼만한 것이 많습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옛 도시로서 볼만한 것이 많습니다. Es la ciudad antigua más representativa de Corea y tiene muchas cosas que ver. 교통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Cuáles son los medios de transporte?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e puede usar el tren o autocar.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Puedo usar un coche de alquiler?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Por supuesto. Hasta aquí la lección 16. Veamos a continuación las palabras principales. 관광명소 Lugar de interés 설명하다 Explicar 대표적인 Representativo 옛도시 Ciudad antigua 기차 Tren 고속버스 Autocar 이용하다 Usar 렌트카 Coche de alquiler